사돈이 만들어낸 용길 폭탄이 쾅쾅쾅 내 놈들 갈팡질팡 이리 떼굴 조리 떼굴 멍깡 번병남 너가 났네 아예 허통 치던 번병놈들 용길 폭탄에 너가 났네 이 나라 발지 삼신 줄기 몰아였어 간 곳마다 변놈들이 용길 폭탄에 너가 났네 너가 났네 아차 너가 났네 누구시 너가 났나 아차 너가 났네 누구시 너가 났나 왜 놈의 병용으로 슬금슬금 기어갔어 잠자는 상판에다 연길 탄을 던졌다네 무속의 군대라고 통치던 백만의 배놈들 너가 났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뛰다 죽고 굴러 죽고 몽땅의 놈들 너가 났네 폭탄에 녹아났네 녹아